20과 조리법. 듣기 1. 1. 이 라면 어떻게 끓이죠? 먼저 물을 끓이세요. 그 다음에는요? 물이 끓으면 라면을 넣으세요. 그 후 스프를 넣고 한 번 더 끓이세요. 2. 김치 볶음밥 만들 줄 알아요? 김치 볶음밥요? 네. 어제 점심에 김치 볶음밥을 먹었는데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고기를 볶다가 김치를 작게 썰어서 넣고 볶아요. 그 다음에 밥을 넣어요? 네. 김치가 익으면 밥을 넣고 더 볶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참기름을 넣으면 맛있어요. 아, 네. 고마워요. 3. 자, 불고기 만들 준비가 다 됐어요. 불고기 만들기 쉬워요? 네, 아주 쉬워요. 여기 야채하고 양념한 고기를 잘 섞으세요. 그리고 조금 후에 구우면 돼요. 정말 쉽네요. 그런데 양념이 맛있어야겠죠? 맞아요. 다음에는 양념하는 것도 가르쳐 줄게요. 4. 뭐 만들 거예요? 된장찌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데요? 먼저 이렇게 된장을 끓이다가 야채를 넣고 더 끓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두부를 넣으면 맛있는 된장찌개가 돼요. 와, 맛있겠네요. 듣기 2. 1. 불고기 만들 줄 알아요? 네. 먼저 소고기하고 양파, 버섯을 준비하세요. 소고기, 양파, 버섯. 네. 이것만 준비하면 되나요? 마늘하고 다른 양념도 있어야 해요. 마늘은 많이 있어요. 2. 뭐 샀어요? 된장찌개 끓이려고 야채와 조개 조금 샀어요. 와, 맛있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된장을 넣고 끓여요. 그 다음에는요? 조개와 야채를 넣고 끓여요. 야채가 다 익으면 두부를 넣어요. 3. 갈비 만드는 방법 알아요? 아주 쉬워요. 먼저 간장, 설탕, 파, 마늘로 갈비 양념을 하세요. 잠깐만요. 먼저 양념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2시간쯤 후에 구워서 드세요. 정말 쉽네요. 4. 밥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 먼저 쌀을 씻으세요. 그리고 씻은 쌀을 넣고 물을 부으세요. 물은 얼마나 부어요? 여기 좀 봐주세요. 물이 너무 많아요? 어디요? 아, 조금만 더 부으세요. 네, 다음에 불을 켜세요. 30분쯤 지나면 맛있는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면 불을 끄세요. 10분쯤 후에 드시면 돼요. 고마워요. 5. 지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영 맵지가 않아서 맛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요? 혹시 집에 고추 있어요? 잠깐만요. 네, 몇 개 있어요. 그럼 고추를 서너 개 썰어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도 맵지 않으면 고춧가루를 좀 넣어보시고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듣기 2. 안녕하십니까? 가족과 함께 요리를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수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요리죠? 네,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야채 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채 튀김 재료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감자, 당근, 양파, 밀가루, 계란, 소금, 기름이 필요하지요. 먼저 야채를 씻어서 썰어요. 그리고 야채를 밀가루, 물, 계란과 함께 섞으세요. 이것을 끓는 기름에 튀기면 돼요? 네. 그런데 튀기기 전에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자, 다 만들었습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이 튀김을 예쁜 그릇에 담으면 더 좋겠지요? 네. 오늘은 야채 튀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요리를 아이들 저녁 식사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발음. 1. 쉽네요. 2. 먹었는데. 3. 맛있는.